Ops News. (2023) 서울디자인 국제포럼 온라인 서포터즈 모집 관련 안내입니다. 활동 내용은 서울디자인을 활용한 장소 탐방 후 체험기 작성, 홍보 콘텐츠 작성 및 SNS 포스팅 등입니다.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이며 모집 기간은 11월 29일 18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서포터즈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제5회 올포유 텍스타일 공모전 안내입니다. 공모 주제는 젊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텍스타일로 표현하는 것이며 패턴 디자인과 그래픽 모두로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4년 1월 31일까지이며 대학생 및 대학원생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올포유로 문의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ESG 경영 국민제안 공모 안내입니다. 인천공항 ESG 경영 관련 아이디어에 관한 공모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11월 30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ESG 경영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22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특수절도 혐의로 러시아 국적 여성 A씨와 남성 B씨, C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당 중 한 명은 하차하는 승객의 진로를 방해하고 다른 한 명은 몸으로 주변 시선을 가로막는 동시에 나머지 한 명이 가방에 손을 넣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범죄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과 상품권을 포함한 약 710만 원과 이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3대도 긴급 압수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주로 잠금장치가 없는 오픈형 가방을 옆으로 맨 여성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해외 수출량이 급증한 일본산 위스키 가격이 크게 오릅니다.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품귀 현상이 계속되자 업체가 대대적인 가격 인상에 나선 겁니다. 프리미엄 위스키 제품의 경우 125%나 오를 전망이며 산토리는 수입 위스키와 와인 가격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산토리 측은 브랜드 가치 및 위스키 품질, 제조 능력 개선을 위한 설비 투자 등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 K 호텔에서 KBO 2차 드래프트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2023 시즌 역순으로 최하위 키움부터 각 구단의 25인 보호 명단에 들지 못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전체 1순위 지명권의 키움은 SSG의 내야수 최주환을 지명했으며 각각 2, 3순위 지명권을 가진 하나와 삼성은 LG의 이상규, 최성훈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총 22명이 팀을 옮기게 됐으며 올 시즌 우승팀인 LG와 지난해 우승팀인 SSG, 그리고 NC는 4명의 선수가 유출됐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23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윤지우, 기술의 윤세연, 담당의 김준형이었습니다.